소슬한 바람이 마음에 불어 나비인 듯 날아 마음이 닿는 곳 맘 같지 않은 세상 그만 달아줄 수는 없 늘 곁에 함께 있다오 오늘 하루 어떤가요 밤새 안녕 하신가요 하루가 멀다 일들이 있어 밤새 안녕했냐고 묻는 가벼운 안부 들려오는 목소리 그 속 가득 간 당신의 걱정 쉽게 헤아릴 수 없는 당신의 한숨 그대가 물어봐준 나의 하루 그 작은 한마디에 많은 것 시 눈부시게 빛나고 녹아내려 사라지죠 계절은 끝없이 변하고 시간은 잡을 수 없어도 그대가 원한다면 언제든 다 들어줄 수 있어요 안녕했냐고 묻는 가벼운 안부 날 보는 당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웃는 난 어제보다 좀 더 따뜻해진 오늘 세상 가기